do this by 인생의 취향 sound sound 자신의 도전장 right right 변치 않는 열정 oh do this by 인생의 취향 sound sound 자신의 도전장 right right 이제 내가 시작하겠어 1979년 험악한 인생의 문을 연 한 꼬맹이가 태어났어 사나운 팔자를 안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속은 사빠가 되고 봤지 한땐 경찰도 꿈꿨었지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까불었지 식구들의 소중함을 몰랐었지 손톱이 묻어나도 국민의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학생하고 순수했던 꼬맹이는 개가 됐고 청결했던 몸은 술 담배 썼고 학교 옆에 대나무밭 우리의 타락의 밭 천사의 미소를 멀리한 탓 악마의 미소 가버려다 내 맞춰 잡으려 맛 그곳으로 우린 노출했었지 꼬마의 사탕 그 꼬마의 희망 내 마음속에 소중한 건 달려보다 각지는 맛 한 꼬마의 사탕 그 꼬마의 희망 내 마음속에 소중한 건 달려보다 각지는 맛 자기 충전하 10대 말기 때 도시라는 곳에 가고 싶었음에 학교를 접어놓은 가출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처럼 꿈속의 도시로 왔지 주유소 알바로 시작했던 도시인 새로운 놈으로 다시 간 고등학교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며 항상 꿈꿨던 낯의 꿈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지 나름대로 잡은 줄은 써놓은 줄 그 줄을 그린 후 하염없이 퍼들어가던 술 그 후로 다시 시작된 알바 생활 이 가스토방에서의 라면과의 생활 라면과 배고픔에 휩쓸리던 중 잠시 스친 하늘에게 실어머니 생각 눈물의 노력 끝에 성공한다는 것 깨닫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지 We can do this by fight 인생의 취향 sound sound 자신의 도전장 right right 변치 않는 열정 oh We can do this by fight 인생의 취향 sound sound 자신의 도전장 right right 이제 내가 시작하겠어 오랜 시간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네 갈 곳이 없네 이쯤에서 세상에 고개를 들고 랩을 해야겠네 도전장을 내밀 때가 됐네 어떤 이들의 힙합은 상업의 수단이고 어떤 이들의 힙합은 생활의 놀이이고 나의 힙합은 거짓과 고독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 덜하네 거치게 살아온 내 지난 27년 인생에서 얻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아픔과 슬픔 하나하나 풀어헤친 후 인생의 참과 거짓 그리고 사랑과 아픔을 얘기하고 싶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 시련과 좌절이 낡아지고 놀았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 그치만 이제 모든 걸 바꿀 차례 시련을 겪으러 강해지는 벌새처럼 가슴덩이가 될 차례 넓은 하늘 아래 세상을 얘기해보겠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겠어 Get a walk, get a walk, get a walk day Get a week, get a week, get a walk day Get a walk, get a walk, get a walk day See the world Get a walk, get a walk, get a walk day Get a week, get a week, get a walk day Get a walk, get a walk, get a walk day See the world 한 꼬마의 사탕 그 꼬마의 희망 내 마음속에 소중한 건 달려보다 각지는 맛 꼬마의 사탕 그 꼬마의 희망 내 마음속에 소중한 건 달려보다 같지는 마 One, two, three, go 한 꼬마의 사탕